My eyes were looking for you, so I found you. Well, I know you're there. Tape 미리가 득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겐 우린 듯해 진작하겐 반전에는 드릴러 같아 Sin Stealer 같이 있으면 피 내가 들려 피한 이유 신투시기 같은 걸까 왜 너와 말 결국 이곳 모든 시선도 찾아갔다 My eyes on you.